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네가 또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리시 레주라. 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미셸 파이퍼의 아주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리스 2 중에서 쿨 라이더. 정말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열심히 한 여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쿨 라이더, 바로 미셸 파이퍼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셸 파이퍼, 1958년 4월 29일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출신인데요. 발레 학교를 졸업했어요. 발레 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스 오렌지 카운티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면서 TV CF 모델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영화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82년에 그리스2에서 주연을 맡죠. 이어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스카페이스, 84년 작품 이 스카페이스에서 아주 차가운 매력을 풍기는 엘비라 역을 맡습니다. 스카페이스에서 미셸 파이퍼, 비록 26살의 신인이었지만 이미 대스타였던 알파치노에 지지 않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었죠.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식당에 간 알파치노와 미셸 파이퍼 부부의 말다툼 장면입니다. 알파치노가 미셸 파이퍼를 가리키면서 마약 중독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먹지도 않고 심지어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몰아붙이자 미셸 파이퍼는 알파치노와 아주 격렬하게 다투죠. 이렇게 다투고 미셸 파이퍼는 떠나가는데요. 이 이후 알파치노, 토니는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Junkie. I got a fucking junkie for a wife. Don't eat nothing. Sleeps all day with them black shades on. Wakes up with a cuello. And who won't fuck me because she's in a coma. I can't even have a kid with her, man. Her womb is so polluted. I can't even have a fucking little baby with her. You son of a bitch. You fuck. You shouldn't fly away, you know. How dare you talk to me like that? What makes you so much better than me? What do you do? You do drugs and you kill people. Oh, that's wonderful, Tony. Real contribution to human history. Go ahead. So tell everybody. Come on. You want a kid? Tell the world. What kind of a father do you think you are? Come on. You're gonna drive him to school in the mornings? Are you even gonna be alive by the time the kid goes to school? You don't even know how to be a husband. Shut up! Where are you without having two of your thugs hanging around all the time? Yeah, it's okay. I have Nick. The pig as a friend. What kind of life is that? Come on. Can you see what we're becoming to? We're losers. We're not winners, we're losers. Go on, you're stoned. I'm not stoned. You're stoned. Okay, get out. Take it off. Come on, come on. I'm leaving you. 영화 스카페이스 중에서 엘비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미셸 파이퍼는 이 스카페이스 이후 제프 골드브롬과 인투 더 나잇, 그러니까 비디오 제목으로는 밤의 열기 속으로라고 나왔죠.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이디 호크에서 밤에만 인간이 되고 낮에는 매가 되는 여인으로 나왔죠. 여기서 정말 아름답고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녀의 모습이 뚜렷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에게 뚜렷이 기억된 것도 바로 이 레이디 호크였었죠. 조지 밀러 감독의 이스트윅의 악녀들에서는 잭 니콜슨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89년도 작품입니다. 미셸 파이퍼가 조나단 등리 감독과 만난 영화 Married to the Mob, 마피아의 아내인데요. 여기서 미셸 파이퍼는 마피아 두목의 아내 안젤라 역으로 아주 코믹한 연기를 펼칩니다. 남편을 체포하려고 수사 중인 FBI 요원 매튜 모딘과 사랑에 빠지는 역인데요. 미셸 파이퍼는 매튜 모딘의 신분을 모르고 옆집에 잠복 중인 매튜 모딘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도 초대를 하는데요. 집에 초대해서 술을 함께 마시고 미셸 파이퍼는 자신의 발을 주물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모든 소리는 바깥에 있는 FBI 요원들에게 다 도청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 영화에서 주제가처럼 쓰인 음악 Mambo Italiano, 로즈마리 클루니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Would you wear my feet? They're killing me. You know, I think I'm actually pretty good at this. Yeah? Just gotta get a hold of one of these nerves in here and, Ooh. Ah! Ow. Ah! God, don't stop. That feels great. Can't remember the last time a man touched me below the waist. Huh? You even said that. Mike, I'm sorry. I... Hey. Oh, God. I just used the bathroom. Yeah, yeah, it's right there. You must think I'm so crude. Oh, are you kidding? It's just club soda. Girl went back to Napoli because she missed the scenery, the native dances and the charming songs. But wait a minute, something's wrong. Mambo Italiano, eh, Mambo, Mambo Italiano, go, go, go. You mixed up Siciliano, all you Calabrese do the Mambo like a crazy with a, eh, Mambo, don't want a Tarantella, eh, Mambo, no more the mozzarella, eh, Mambo, Mambo Italiano, try an enchilada with the fish baccalà, and eh, Goomba, I love how you dance a rumba. But take some of advice, Paisano. Learn how to mambo. If you're gonna be a square, you ain't gonna go nowhere. Hey, mambo, mambo Italiano. Hey, mambo, mambo Italiano. Go, go, Joe. Shake like a Giovanni. Hey, look, as a deed, you get a happy in the feet. So when you mambo Italiano. Shake it cause I love it when you take a me. Mambo, Mama say stop or I'm gonna tell Papa and I ain't got the rule.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Just make a way to be the bambino. It's like a vino. Kid, you're good at looking, but you don't know it's cooking till you hey, mambo. Mambo Italiano. Hey, mambo. Mambo Italiano. You mixed up Siciliana, it's so delicious. Everybody come capisce how to mambo Italiano. That's nice. 멜 깁슨, 커트 러셀과 삼각관계에 빠지죠. 아주 이성적인 레스토랑 여주인으로 나왔던 미셸 파이퍼의 베킬라 선라이즈 중에서 조앤스 송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셸 파이퍼는 굉장히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연기사라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코믹한 연기에서 이어서 심각한 연기 그리고 아주 정숙한 부인 역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관계에서 바로 아주 정숙한 현모양처로 나오는데요. 마담 뚜루벨로 나와서 그 희대의 바람둥이인 발몽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결국은 그와 사랑에 빠지죠. 존 말코비치와 사랑에 빠지지만 존 말코비치는 그녀를 아주 매섭게 떠나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미셸 파이퍼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사랑의 행로 Fabulous Baker Boys에서 술친 여가수로 나오는 미셸 파이퍼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수지 다이아몬드가 베이커 형제들 앞에서 오디션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두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어 들려드립니다. Well, after all, it's been four months. So what I said, it's beyond my control. Do you mean you don't love me anymore? My love had great difficulty outlasting your virtue. It's beyond my control. It's that woman, isn't it? You're quite right. I have been deceiving you with Emily, among others. It's beyond my control. Why are you doing this? There's a woman, not Emily, another woman. A woman I adore. And I'm afraid she's insisting that I give you up. It's beyond my control. And it's like your fidelity, a fact of life, no more nor less irritating, certainly beyond my control. Stop it! Don't keep saying that. Sorry. Beyond my control. Why don't you take another lover? Whatever you like. It's beyond my control. Do you want to kill me? Listen, listen to me. You've given me great pleasure, but I simply cannot bring myself to regret leaving you. It's the way of the world, quite beyond my control. Certain surreal quality to it. God damn it! Shit! Stupid you! Is this where the auditions are? This is where the auditions were. We're finished. What about me? You're an hour and a half late. Yeah, well, I had a little trouble catching a cab. Punctuality. First rule of show business. This is show business? Look, miss, we're tired. You have gum on your lip, and we're going home. Oh, just like that, huh? I come all the way down here, break a heel, and you're not going to give me a chance because I have gum on my lip, and I'm a few minutes late. You're an hour and a half late. Want me to say it again? Well, it's not exactly bewitching me. Besides, you're not going anywhere. I beg your pardon? Intuition. Had a hunch about this all day. Well, I gotta say, in my mind, it was a little more glamorous. So, where's the winner? See? What'd I tell you? Intuition. Jack. Well, they got the loose. Terrific. 38. What's that, 38? What, you guys got some kind of code or something? Name? Susie Diamond. Catchy. You have any previous experience as a singer, Miss Diamond? No. Any entertainment experience at all? Well,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I've been on call for the AAA escort service.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us today, Miss Diamond? More than you know. 사랑의 행로, The Fabulous Baker Boys 중에서 미셸 파이퍼의 음성 More Than You Know였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죠. 미셸 파이퍼 하면은 40년대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고전미를 갖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또 아주 차가움 속에 정열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숀 코너리와 그 뒤에 미셸 파이퍼는 러시아 하우스에 출연해서 체제 비판적인 출판 편집인으로 열연했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아주 신비한 캣우먼으로 나왔죠. 미셸 파이퍼를 보면 가끔 약간 고양이 같다라는 인상을 받곤 하는데요. 정말 고양이 같은 그런 역으로 나왔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2 중에서 한 장면 들어보죠. 캣우먼과 배트맨이 첫 대면을 갖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제가 Face to Face 들어보시죠. 아, 나 I'm sorry. I As I was saying, I'm a woman and can't be taken for granted. Life's a bitch. Now so am I. Maybe you can help me find the woman behind the cat. No, that's not you. There you are. 배트맨 2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리고 주제가 Face to Face 들었습니다. 미셸 파이퍼는 배트맨 2에 이어서 배트맨 3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I'm not going to ask you whose room this is. Good. She gave this piece of fluoride. Shh. Listen. No matter what, I'm 36. 드뷔시의 달빛이 흐르는 영화 프랭키와 자니의 맨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현재 개봉 중인 영화죠. 미셸 파이퍼가 잭 니콜슨과 다시 호흡을 맞춘 영화 울프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셸 파이퍼는 출판계 거물 아덴의 로라로 나오는데요. 늑대에게 물려서 정말 늑대가 되어가는 잭 니콜슨, 그러니까 출판사 편집장인 윌로 나오는 이 잭 니콜슨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영화 울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 잭 니콜슨을 찾으러 경찰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로라는 그들을 보지 않고도 멀리서 그들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녀도 늑대가 된 거죠. 자, 이 울프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과 이어서 테마 로라를 듣겠습니다. 내일은 영화 속의 바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울프의 맨 마지막 장면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What's happening? They think Tom shot Stuart Swinton. What? Laura, Tom's dead. And George, too. Run down. Was Stuart Swinton's car? He was after Will. I knew it at the police station. He kept asking me where Will was. There's a plane at Teterboro chartered by Laura Alden. Stuart Swinton was looking for Will Randall. You remember this? He asked us if Randall was on the Alden estate. Yeah, and when he found out that Laura Alden was gone, he took off. Remember, he just bolted. All this might not have happened, but I was so dead set against Will Randall because he was after my daughter. You were just trying to save me from a disastrous relationship. I would have left him within a week. He was much too tame for me. Yeah, that's what I thought when I saw you together at the Mayflower. Well, I hope this time you will come in and give us a statement. It would be my pleasure. Could I send you something to drink, Detective? Another vodka tonic? No, thanks.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How would she know that he'd been drinking? I can smell it. Smell it a mile away.